수많은 세월이 흘러도 사랑은 영원한 것.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, 희미한 기억 속에서도 사랑은 영원한 것. 수많은 세월이 흘러도 사랑은 영원한 수많은 세월이 흘러도 사랑은 영원한